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부룬디 독립 55돌씨 즈음에서 이를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피에르 은쿠룬지자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 강화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민족의 자주권 수호와 인민의 복리를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